있을 때 잘 알아고 정말 있을 때 잘 알아고 떠나서 후회 말고 정말 있을 때 잘 알아고 있을 때 잘 알아고 그래 정말 있을 때 잘할 걸 네 말은 다 믿어줄 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할 땐 쿨하게 그냥 보내줄 걸 전화도 내가 먼저 해볼 걸 사랑한다 말 자주 해줄 걸 아직 해주지 못한 게 많은데 이제 알 수 있어 너란 걸 사랑이 떠난 후에 너무 늦은 말 사랑이 떠난 후에 혼자 하는 말 이제 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말 있을 때 몰라 왜 소중한 걸 몰라 너 떠난 후엔 이미 늦었어 있을 때 잘 알아고 난 내 보지 말고 정말 있을 때 잘 알아고 하늘 팔지 말고 떠나서 후회 말고 나처럼 후회하지 마 있을 때 잘 알아고 있을 때 잘해 눈물 흘릴 땐 늦었다고 정말 있을 때 잘 알아고 하늘 팔지 말고 떠나서 후회 말고 나처럼 후회하지 마 있을 때 잘 알아고 있을 때 잘해 사랑한다 말해 있을 때 잘 알아 해줄 거야.